보도에 의하면 14일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,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배치 조지 전국행동 등 남조선의 사드반대 투쟁단체들이 국회에서 첫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